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실천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죠. 그래서 뭐든지 된다 하면 그것을 쓰는,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서 전략과 수법들이 참 많습니다. 실용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과 결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야고보서는 불분명하고 이렇게 관용주의적이고 이런 좀 아주 분명한 시각이 아닌 흐릿한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성경입니다. 실천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제시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였고, 이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벌써 구약적인 그런 그 개념이 여기서 보이죠.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히브리서가 그랬듯이 야고보서도 박해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연대는 빠르면 아마 한 45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50년에 그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열렸던 예루살렘 회의 전에 쓰여진 성경일 것이라고 봅니다. 야고보가 1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 신들의 이야기라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시험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얘기거든요. 시험은 나쁜 것이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 이제 그것은 이제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눈앞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이다 라거나 눈앞에 당장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당장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화, 그런 관점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초점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장래의 영광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장래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 넘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와 반대의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힘이 드는데 위로가 되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겠죠. 첫 번째로 3절과 4절에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시험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는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초점을 맞추는 거 참 중요해요. 초점을 맞추는 거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초점 자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당장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주님 이 속에서 정말 제가 지혜가 없으므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므로 내가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면 제가 좀 견딜 수 있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죠. 단순히 뭐 아이들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올 턱이 없죠. 사람이 자기만 믿고 살던 사람도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든 어떻든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6, 7,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8절에 말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 예수를 믿으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땅꾀를 부리면서 아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끊어지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아직도 배부른 것이다. 세 번째로 기뻐할 이유는 시험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9절부터 12절에 그 말씀하죠. 9절에서 11절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지금 내가 부자라고 해서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지나가는 거다. 네가 지금 어떤 처지로 갈지 어찌 아는가.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말씀했지만 변할 수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변하지 않을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깜깜한 흑암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한 시간은 60분이다. 그러니까 뭐 한 시간이 천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힘들 때는. 근데 그것도 60분이면 지나간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시험은 유혹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소망이 있어서 12절에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다르죠. 13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잘못 이 성경을 읽으면은 갑자기 이상해진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제 문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은.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 시험의 본질을 얘기하죠. 시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에 돌아가는 문제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 욕심을 건드려서 결국 욕심이 뭐를 낳습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욕심이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이제 재생산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는다. 작은 욕심을, 결국 이 말은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이 죄 사망을 낳아. 그러니까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욕심의 문제처럼 사람을 잠언에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은요, 사람이 제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뭐 어때도 욕심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얼굴에 어리석음이 써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요. 욕심이 있으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족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인지를 성경은 많이 말하죠. 17절에 보세요. 16절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신데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중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나중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듣는 것은 빨리빨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듣는 이게 거꾸로예요. 항상 듣는 게 둔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자기 의를 이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가?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 그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22절에 설명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냥 듣는 것,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정말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뭔가 하면 거울로 얼굴을 보고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얼굴을 고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많이 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26절에 하는 말이에요. 27절에 행함을 얘기하죠.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 할 주제이고 거기서 마치지 않고 욕심과 싸우고 무엇을 더디하고 무엇을 속히 할지를 알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주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